자리에 앉은 건가 말을 타고서 바람을 재주거나 단정 단정 어린 단정 단정이 귀향 가던 날 울었다 산천도 울었다 영월당도 울었다 떠나가던 날 아 울었다 남산도 울었다 한강수도 울었다